오늘 한잔할까요? 날 만나던 그곳에서 찬바람이 불면 생각이 나던 골목집에서 추억 한잔할까요? 긴 하루의 끝에서 아름다웠던 우리의 시절 다시 돌아갈까요? 어떤 누구보다 날 사랑했던 그 사람 한잔하고 싶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리움 혼자서 마시는 술에 홀로 남겨진 슬픔에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술로 난 그대를 그리죠. 오늘 많은 내 잔을 뺏어가면 안 돼요. 못 이기는 건 술이 아니라 아픈 이별이니까 돌아와야 하는 그대는 안 돌아오고 그대 떠난 그때 겨울만 혼자 돌아 마시는 술에 홀로 남겨진 슬픔에